혹시 너무나 도는 부신 그대의 눈빛에 내 가슴이 뜨겁죠. You already know we on fire. It's me, you can't. Hot, I'm hot. 항상 그녀들 앞에서 나는 뻔뻔 고개를 돌려 make a U-turn. 딱 봐도 느껴져 개성 만점의 패션 감각은 어쩜 딱 내 스타일. 딱 down 보다 못 make a 쭉쭉 bam bam. 내 눈빛이 내 가슴에 젖히네. 어쩜 좋대요 나도 몰래 얼굴이 빨개지는 건 그대의 몸짓 하나하나 나를 들이 너는 생각하면 찍어째까 흘러가는 시간 너무 빨리 가 그대한테만 말해줘 oh 받아줘 oh yeah 그대의 눈빛이 내 가슴에 젖히네 이젠 솔직해질 때도 됐는데 그대의 몸짓 하나하나 나를 들어줘 내 가슴은 뛰어 난 뛰어 그대를 향해 Ow.